미워하고 돌고 도는 세상살이가 돌고 도는 인생살이가 왜 이리 힘이 들더냐 너나 나나 거기서가 어디인데 미워하고 돌고 도는 세상살이가 돌고 도는 인생살이가 왜 이리 힘이 들더냐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있는데 가는 인생 미련 두지 마라

돌고토는 세상살이가 돌고토는 인생살이가 왜 이리 힘이 들더냐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있는데 가는 인생 미련 두지 마라 から身を張る。돌고도는세상사리가돌고도는인생사리가왜이리힘이들더냐너나나나거기서거기인데너나나나도찐개찐인데거칠애가무엇이중요하더냐너잘났다떠들지마라사랑하고나눠주면그마음이복이될것을가는인생미련두지 돌고 도는 세상살이가 돌고 도는 인생살이가 왜 이리 힘이 들더냐.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인데 너나 나나 도찐개찐인데 거칠애가 무엇이 중요하더냐. 너 달랐다 떠들지 마라. 사랑하고 나눠주면 그 마음 복이 될 것을. 미련 두지 마라. 좋아하다 미워하고 돌고 도는 세상살이가 돌고 도는 인생살이가 왜 이리 힘이 들더냐.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인데 가는 인생 미련 두지 마라. 좋아하다 미워하고 돌고 도는 세상살이가 돌고 도는 인생살이가 왜 이리 힘이 들더냐.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인데 마라. 가는 인생 미련 두지 마라.

넌 인생 미련 두지 마라. 너 잘났다 No. 보지 마라. 가는 인생 미련 두지 마라.